솔직 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 청년 구라꾸.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코너죠. 자, 백당보다 시원하고 백당보다 화끈한 청년들의 문화 톡 문화 해드릴까. 아, 너 근데 잘 읽는다. 응? 이분님 잘 읽네요. 고마워요. 네. 톤이 좋아. 톤이 살아있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한번. 자, 문화회관에서 거침없이 말해보는 코너죠. 청년들이 이제 문화를 사실 접할 기회가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네. 너무 바빠요. 다들. 바빠서. TV 없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자취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화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문학, 미술, 음악, 만화, 영화, TV. 제가 사실 전문성은 많이 결여돼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끼리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로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테마는 프로듀스 4파이죠. 네. 저 토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듀스. 여러분들도 프로듀스 다 들어보셨죠? 예. 군대에서 난리 났죠. 맞아. 101. 그쵸. 뭐 이제 여자 편도 있었고 남자 편도 있었고. 그 대표적인 노래 뭐가 있었죠? Pick me, pick me, pick me. 나야 나, 나야 나. 그쵸. 이번에 프로듀스 48 노래 아시나요? 내꺼 이거밖에 몰라요. 내꺼야. 내꺼야. 맞아요, 맞아요. 아시긴 아시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학생들을 만나니까. 맞아, 맞아. 이거 통해야. 달라, 달라. 네. 맞아, 맞아. 이 영업 스킬이죠, 이거. 아무튼 요즘에 이제 장안의 화제. 일본에서도 지금 이게 유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료 방송이요? 네, 유료. 와. 유료 채널이 있어요, 일본은. 저희 우리 한국에 좀 다르잖아. 그래서 스카파라는 방송에서 지금 유료 채널로 제공하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화제성을 갖고 있는 프로로 인식되고 있고, 일본 그 파이브 채널? 포 채널이라 하나요? 그 우익 쪽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고 하네요. 오, 네. 역시 보수가 또 올 채널. 네. 그 AKB 48 이 그룹 자체가 되게 그 우익에 가까운 행보를 많이 보이는 네. 그런 나쁜 어린이들.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충 저희가 개요를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 6월 15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이자 엠넷의 대표 히트작인 프로듀스 시리즈의 후속작입니다. 이번 시즌과 다르게 일본의 시스템과 결합, 한일 단일 걸그룹을 선발하는 컨셉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한국의 프로듀스 101 시스템과 일본의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의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을 컨셉으로 적용 컨셉으로 오늘 딕션이 잘 안 돼요. 이해를 해주세요. 전용 극장에서 상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일본 AKB48 시스템이 결합된 프로젝트로 AKB48의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와 직접 손을 잡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대충 이해는 되시나요? 그렇죠. 유명한 일본 프로듀서랑 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한국은 뭐 101 시스템 아시죠? 네. 그렇죠. 투표. 네, 네. 이제 뭐 국민 프로듀서님의 그쵸. 국부 국부의 선택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AKB48은 좀 다른 게 그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저는 솔직히 힘든데, 아이돌들이 있으면은 뭐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걸그룹 요즘에 잘 나가는 걸그룹 트와이스 있죠. 네. 트와이스로 따지면은 너무 좋아. 그렇죠. 보기만 해도 좋은데 아, 너무 좋아. 그 걸그룹들이 악수회라는 걸 진행하면서 팬들이랑 직접 악수를 이제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직접 얘기도 할 수 있고 1대1로. 네. 그런 시스템을 한 게 AKB48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우리랑은 네. 개념이 다르죠. 이게 그쵸. 안전 문제도 솔직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위월드하라고 네. 위월드하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해요. 이거 솔직히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성상품화 네. 이게 솔직히 완전히 상품화 시키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프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AKB48은 일본에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 약간 시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을 한번 살려보고자 지금 한국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 썰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공교롭게 또 의미가 있어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저번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분님이 98년에 이뤄졌는데 공교롭게 개방 20주년이 되는 기념작이에요. 이거 근데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아니, 갖다 음에 붙인 거야. 음에 뭐야다. 근데 음에 횟수가 딱 맞아. 20주년이 딱 됐어. 근데 하필이면 또 한국의 연습생들과 일본의 연습생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기존에 이제 있던 멤버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여기 멤버들을 이제 참가 연습생들 국적을 보면은 이제 뭐 한국,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고 미국 출신도 있어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룹은 이제 나중에 결성되면은 계약 기간 2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길다. 이건 좀 길네. 예, IY랑 나 IY 군대 있을 때 얘네 이제 빵 터지고 1년 있다가 나가리 돼서 되게 슬펐거든. 그렇죠. 솔직히 너무 짧았어요. 네, 원어원도 이제 원어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죠. 나 마태 간다. 개인이 하다가 저는 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원어원은 영원히 가는 그룹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어원 짱. 원어원 짱이에요. 나야 나 나야 나 원어원도 이제 끝났죠. 끝이야. 이거는 진짜 이분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이거 직접 항의해 주세요. 이거. 네. 네. 아니야, 좀 있으면 끝나. 저희는 사람입니다. 아, 저희는 사람입니다. 왜 이래 갑자기?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 너무 약한데?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네. 이거 이제 상세한 한번 연습생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 좀 되게 재밌는 정보들 좀 많더라고요. 참가 연습생의 총원은 총 이제 96명이에요. 96명.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96명. 원고에 6이라고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네, 96명이고 한국인은 54명이 참가했고 일본인 39명, 중국인 2명, 미국인 1명 이런 식으로 국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기도 해요. 지금 이제 방송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평균 연령은 19.5세. 아, 네, 굉장히 어리죠. 젊다 젊어. 진짜 어려. 학생이야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만 나이로 19.5세니까 대한민국 나이로 하면은 20살 초반. 그래도 20살이에요. 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최고령 아이돌 여기서 이제 참가한 연습생 중에는 최고령이라도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봤자 어려요. 네. 미야자키 미호 일본인 연습생인데 93년생이고 24살. 이게 최고령이라고? 네, 이분은 되게 이제 이슈가 되는 연습생인데 한국말 한국어를 되게 굉장히 잘해요. 친한파로서 되게 유명하고 이게 AKB48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일본의 넷 우익, 그러니까 친 우익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이제 팬덤이 대부분 그 넷 우익층이니까 40대 60대 그렇게 이제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해서 발언이나 이제 의견에 대한 거 이제 사상 검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일본에서도 이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정은 계속 해봐 이거잖아요. 네. 이런 것을 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미야자키 미호 연습생은 이제 일본 방송에서 뭐 직접적으로 자기 뭐 한국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도 많이 하고 뭐 악수에 아까 말씀드렸죠. 악수에서도 네.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대답해주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는. 연습생이에요. 그래서 친한파 연습생이 남아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건 최고령이다. 최고령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막상 이게 이제 TV로 직접 보시면은 방송 보시면 솔직히 최고령으로 보이긴 해요. 그래요? 아, 티가 또 나나요? 아, 진짜 좀 나요. 왜냐면 너무 어려. 아, 하긴 말 하긴 진짜 어려. 진짜. 그리고 자 최연소. 최연소는 한번 알아볼게요. 04년생이고 13살. 미쳤다 미쳤어. 04년생 그 우리 이모님 가르친 학생들 몇 살이세요? 제가 가르치는 가장 어린 애들이 이제 중2니까 네네 중2 몇 살이죠? 15살인가요? 네. 그렇죠. 만으로 14살? 네 걔네들인데 걔네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그쵸 흔들어 제끼면서 춤추고 있는 거잖아요. 옷 벗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한국 연습생들이에요. 다 전부 강다민, 윤은빈, 이유정, 이하은, 장원영. 이 중에서 굉장히 지금 핫한 연습생이 장원영. 아 그래요? 네. 그 손나은 닮은꼴로 원영이가? 지금, 네. 키가 170 중반 정도 걸로 돼 있어요. 원영이? 더 크겠다 얘네. 네. 진짜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좀 돋보이고 끼가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이미 무대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로 보여져요.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 입장으로 안 봤을 때도 이미 휘어잡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어려가지고 어린 티가 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데 어린 그 감성을 잘 살리고 이런 이렇게 말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맛이 있다는 친구. 맛과 멋이 무대 맛을 살려요 진짜. 네. 어쨌든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생들 또 연습 기간 굉장히 다들 길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3년 2개월이에요. 3년 2개월. 아. 솔직히 우리 군 생활 21개월 그러니까. 생각하면 에이 그래도 얘네들 3년 해서 아니 근데 연습생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빡세게. 아니 3년 투자해서 상 뜨면은 근데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가? 그렇죠. 저도 수능은 삼수하면 인서울은 갈 거 아니야. 아닌가? 에이 삼수는 해보시지 않았어요? 수능 삼수 인서울 vs 아이돌 3년 짱 박아서 아이돌 되기. 나는 그러면 후자 아이돌 선택한다. 나 후자지. 아이 근데 그 아이돌 되는 게 더. 근데 이따 얘기할 확률. 이따 얘기할. 이따 해봐야 네. 돼. 이거는 네. 이따 다시 한번 토론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최장 최단으로 한번 나와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장 역시 아까 최고령 연습생이었던 미야자키 미오 10년 8개월. 근데 뭐 이분은 또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연습생들은 말만 연습생이지 실제로 이제 AKB48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이제 현역 가수들이 참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 8개월이라고 이제 최장 기간이라 되는 거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방송에 나와서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AKB48 시스템이 연구생이라고 하는 게 연습생.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팀이라고 팀이 뭐 1, 2, 3, 4, 8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거기 이제 배정돼 가지고 실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그룹인데 연습생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이렇게 저의 연령층에 이제 유망주들을 키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야자키 미오 10년 8개월 최단 기간은 안예원 최연수 최연수 씨 누군지 알아요? 아, 최연석 그, 아. 셰프의 딸. 아, 사진 봤어, 사진. 네, 그분이 이제 모델, 슈퍼 모델을 하셨다가 이제 연예계 꿈이 있어가지고 YG 소속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들어왔고 홍예지 씨 해가지고 4개월. 솔직히 너무 짧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확실히 방송을 보시면은 안예원, 최연수 이분 이 두 분은 솔직히 좀 실력적으로 이렇게 눈에 돋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성적도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방송에서도 크게 분량 못 받아서 이번에는 1차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 떨어졌어요? 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홍예지 연습생은 굉장히 좀 선전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기 투표에 잘한다고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이분도 아쉽게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지금 굉장히 뭐 한국에서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중국에서도 나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프로듀스 이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해요. 그쵸, 맞아요. 그 중국에서 투표 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랑 저희는 많아봤자 뭐 100만 표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중국 1억 이렇게 뭐? 거기는 급이 다르죠. 표가 1억 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억 단위였어요. 중국 제 기억에. 팬덤은 우리나라 급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도 근데 조금 이게 논란거리가 있는 게 우주소녀라고 이제 아시죠? 성소. 아, 성소가 속해 있는 그룹. 네.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중국인 멤버 나머지 두 명이 더 있어요. 저희가 되게 유명한 멤버는 아닌데 거기 또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프로듀스 형식 갖춘. 아니 저희 그 정식 론칭 그걸 배우 그러니까 아~ 라이센스라고 가져가죠. 네, 그걸 거죠. 네, 런칭을 했어요. 아~ 중국에서.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거기서 우주소녀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멤버 두 명이 그쪽 중국 프로듀스에 참가해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활동을 이제 병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중국이 네. 공산체제 국가잖아요. 투표를 그렇죠. 안 해요. 아,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이게 중국은 이제 국영방송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국영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이제 국민들이 뽑아주셔서 투표가 의미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유명 연예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공산당 측에서 방송 제재를 이거 부적 방송 네. 부적함 아니야? 방송 너무 부적함 민주적이고 너무 민주적인데 지금 해당 그 이제 출연자들에 대해서 방송 정지를 먹였어요. 와, 그러니까 진핑이 형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팬들과 한번 이거 한번 대박이다. 민주주의를 또 꼽히게 그러니까 어. 민주주의를 중국에 수출한 거잖아. 그렇죠. 의외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역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개몽이 딱 된 거야. 어, 야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이게 문화가 진짜 더 체제보다 맞아요. 어, 문화의 힘이 더 이렇게 강하다. 맨날 민주주의 외쳐봤자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재밌거든. 혹시 내가 뽑은 애가 된대. 내가 열심히 응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사람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된다. 그렇죠. 어 바꿀 수 충격이죠. 있네. 어. 그럼 또 천하문 사태 일어나고. 그럼 다시 또 엎어지고. 중국 아. 이제 또 계엄령 떨어지고.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요. 갑자기 반공이라면서요? 누가 보면 어 이거 잠깐만 우리나라 중국 체제를 저는 존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발언 굉장히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발언 아닌가요? 아니 뭐 북한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이거 체제 이거 어쨌든, 넘어가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당연히 화제가 되면은 비판이 많이 따라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방송 초반에 일본 연습생에 치중된 분량 이 제목을 한번 따왔어요. 이게 대부분 이 비판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진 않지만 이게 매니아틱한 프로잖아요 사실상. 그쵸? 프로듀스라는 게 예. 갤러리도 있을 거네. 맞아 갤러리 디시 네. 인사이드나 신명 한 명 다 있을 맞아. 거야 스티벌로 뭐 더쿠넷 뭐 이런 데서 어. 되게 운영되는 더쿠넷. 네 그리고 MLB 파크 M팍 뭐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도 보수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그렇죠. 뜨겁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쪽에서 제가 내용을 많이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늘 그 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네.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방송을 보셨어도 네. 분명히 인지하실 네. 수 있고. 그래서 방송 초반 일본 연습생의 치중매 불량 그래서 초반에 일본 연습생 위주로 큰 분량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팬덤이 많은 일본인 연습생이 초반부터 팬덤을 더 확장한다라는 형평성 문제만 삼는 의견이 표출되었는데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한국 연습생들은 뭐 CF 같은 걸로 이제 얼굴 알린 이제 연습생도 몇 명 있긴 해요. 뭐 안유진 연습생이라고 해가지고 포카리인가? 아 컨택트 렌즈로 되게 아 네네 원데이 아큐브 렌즈 뭐 이런 거 아 원 아큐브 렌즈로 아, 네 나왔던 친구. 이제 그 이뻐. 친구라서 이쁜 친구예요. 그 이뻐. 친구는 이제 기존 팬덤이 있는 친구인데 대부분의 연습생들은 진짜 그 골반에 갇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힘든 시간을 보낸 친구들인데 AKB48 이 참가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미 기존의 기성의 연예인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기존 팬덤 그리고 이게 프로듀스 그 AKB48 자체가 약간 오타쿠 문화라고 일본에서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팬층이라고 하죠. 네. 그 탄탄한 그 지지층이 이미 있어요. 코어 팬층이. 그래서 이게 한국 연습생들이 너무 불리한 위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나왔었고 방송 내내 그거에 대해서 치중된 분량에 의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는 1등은 아니지만 초반에 지금 그 굉장히 핫한 이슈를 몰고 나왔던 연습생이 있어요. 미야와키 사쿠라라고.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분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급하게.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이 초반에 아주 뜨겁게 달구었죠. 근데 이게 지금 2월 15일부터 했으니까 저희 지금 녹화하는 게 며칠이죠, 오늘? 22일인가요? 저희가 오늘 7월 21일이죠. 21일이죠. 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네. 그럼 한 4주, 6주, 5주 정도 된 거네요. 그쵸. 방송은 어느 정도 지금 7회차까지 지금 방송 그러니까 6회차까지 지금 방송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뭐 녹화된 분량이 있겠죠. 아. 오 뭐야? 굉장히 인형이야? 그쵸. 하얘. 어머 뭐야? 뭐야? 지금 이제 저희 MC 분들이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을 봤어요. 뭐야 얘? 이번이 집중 조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조명 될 만하긴 해요. 솔직히. 아 진짜 예쁘네요. 이게 네. 비주얼적으로 되게 충격적으로 예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만화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 근데 솔직히 이분 다 이제 집중해 주세요. 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내 거야. 이게 101 시리즈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중요한 게 또 센터잖아요. 그쵸. 첫 센터의 역할을 미야와키 센터. 사쿠라 연습생이 하게 됐어요. 센터.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 솔직히 이제 비주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곁다리로 예. 솔직히 실력을 보잖아요. 그쵸. 이 아이돌이라는 거 특성 네네. 자체가. 근데 솔직히 실력을 보셨다면은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많이 떨어진다. 그 일본인 여성분들이 특유의 비음이 많이 들어간 목소리가 그러니까 유난히 심한 연습생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배윤정 안무가 아시죠? 독설로 유명한 그 안무가가 유명하죠. 원래 되게 강렬하게 그 강하게 좀 하드하게 비판하시잖아요. 뭐 중복된 말들이지만 어쨌든 강하게 비판하시는데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좀 당황스러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춤을 췄어요. 약간 웨이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약간 꿀렁? 꿀렁꿀렁대고 노래는 솔직히 중학교 학예회 정도의 수준? 그 수준인데? 네.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심사위원들은 표정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일본인 연습생들이 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왔어요. 왜냐면 저희랑 문화 차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등급에 배정된 상황이었는데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을 A로 배정하게 되는 사태가 생겼는데 그게 배윤정 안무가가 주도해서 자기를 우와. 믿고 선택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춤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했죠?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F등급이 좀 맞아요. 네. 솔직히. 근데 배현주 한무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 방송에서 그런 따르면은 뭐 연출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믿고 한번 선택해 보자라고 갔어요. 그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1화 때부터 이제 미와키 사쿠라 연습생 위주로 방송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적폐네. 근데 그쵸. 적폐는 되게 불공정한 경쟁이다. 좀 많이 101 그 IOI 할 때도 소혜가 약간 그런 논란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소혜 양이 그 친구들 이제 아이돌을 준비했던 게 아니고 배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그냥 나가봐 나가봐 이렇게 해서 춤도 막 상어 상어 이거 영상 봤을지 모르겠는데 막 당황스러워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할 수 없지 아까 얘기했던 학예 수준으로 했었는데 솔직히 가수라고 볼 수 없어. 노래도 이렇게 저질이었는데 등급은 그때는 그래도 낮은 등급을 받았었죠. 근데 그 친구가 폭풍 성장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11등 안에 들어서 데뷔를 했었죠. 그러니까 배현정 안무가는 그때부터 같이 했으니까는 약간의 어느 정도 그런 안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A등급은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A등급을 준 거는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안목이 있는 거죠. 저 친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거는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는 거는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렇죠. 딱 봐도 못하는데 왜 A야 이렇게 바로 나오죠.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거기 있던 연습생들도 약간 놀라는 포텐셜이고 뭐고 내가 그렇죠. 보이는 게 이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에 따르면 한국 연습생에 대한 분량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존 팬덤이 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주목도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 48 시스템, 프로듀스 시스템 자체가 투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지도나 방송 분량이 적게 되면은 당연히 투표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투표는 어떻게 하나? 인터넷으로 하나? 인터넷으로 이제 엠넷 홈페이지나 지마켓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고 매일매일 12명의 소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아, 매일 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아. 마감 전까지 뭐 특정 기간까지. 엠넷한테 스폰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너무 근데 되게 열심히 해주는데? 대단하다. 네. 매일매일 하게 했다는 거는 그 사이트를 매일매일 방문하게 했다는 거고. 그렇죠. 마케팅의 전략이에요. 아, 이게 전략이다. 그게 이 프로듀스 시스템 자체를 AKB48의 시스템에서 가져온 게 있어요. 이 AKB48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제 총선거라는 걸 치러요. 와, 그래서 이제 그 순위를 매기는 거죠. 인기 순 솔직히 되게 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권외라고 해가지고 그 권외 진짜 말 그대로. 랭킹 안에 순위 반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권하지 않는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권 내에 들어가면은 카미 세븐 뭐 7등 안에 들었다 그럼 카미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명칭을 붙여줘요. 뭐 칠공주처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뭐 앨범 혜택 솔로 앨범 제공 이런 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잔인하죠. 진짜 잔인하다. 저는 완전 상품화예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토르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듣고 있고 재밌게 듣고 있는데 네네. 저는 프로듀스 그 101 시즌 1 1화를 보고 네네. 페이스북에 장렬하게 비판을 썼고 그 이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1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청아 있었죠. 청아랑 뭐 몇 명만 좀 소해 이런 이름만 알지 아마 제 눈앞에서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걸 딱 보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와 쟤네를 저 어린애들을 붙잡아놓고서 너무 잘 읽어요. 101명을 놓고 등급을 매기는데 그걸 또 티셔츠를 입혀서 낙인을 찍히고 등수를 매겨놓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뽕을 매기죠. 맞아요.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와 근데 저는 와, 근데 나는 이건 또 희망천님이랑 좀 반대되는 의견이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돌이랑 내 이제 제 학원에도 그런 걸 준비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그쵸, 한 명은 이제 뭐 프로듀싱 한다. 또 이게 뽕이 아이돌 뽕도 플러스 요즘 가장 큰 문제 아이돌 뽕 플러스 랩 뽕 쇼미뽕 쇼미뽕 플러스 고든랩 고든랩뽕 이게 미쳐 애들이 환장해. 뽕을 너무 많이 맞았어. 이게 대중 이게 사람들이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맞아. 그런 곳을 자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좀 나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안에 결국 아이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 그걸 결국 선택한 거니까 그쵸. 안 가도 돼 그 시스템에. 근데 본인이 간 거잖아. 그럼 견뎌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시스템에 어쩔 수 없는 체계 안에서 우리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겨줘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봐. 굉장히 가혹한 시스템인 거는 분명하면서도 재미는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그쵸. 솔직히 재밌어요. 그니까 이렇게 화제가 되고 3까지 왔겠지.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AKB48의 총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쪽에서 이제 아스시 아키모토 아스시라고 했죠. 이 프로듀서 대표 네. 프로듀서 네. 이 사람이 세운 전략이고요. 이 선거를 할 때 선거를 하려면 투표용지가 필요하죠. 투표용지를 AKB48 앨범 안에 한 장씩 넣어준 거예요. 보나 많아요. 근데 권력을 가지려면은 당연히 사야지. 이제 많이 사야겠죠. 네. 그럼 투표용지 많아지죠. 네. 그래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판매 요즘에 솔직히 음원 판매 음원을 많이 팔지 앨범을 팔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앨범을 파는 팀이에요. 이 팀은. 와, 우리나라도 근데 행복하네요. 보통 팬미팅이나 좀 맞아. 맞아. 요즘에 많이 참가하려면 앨범을 많이 사야 응모권이 많아져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는 포토카드 같은 것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조 시스템이에요. 이게 개비폴이 여기서 왔구나.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져와가지고 런칭한 게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48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외색풍이 짙다는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 딱 원을 네. 딱 보자마자 뭐야? 저거 AKB 48이야? 이랬어요. 뭐 히든 박스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단체로 그 시즌 1이 일단 되게 다량의 소녀들이 네. 나오는 것 자체 그 비주얼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2016년이었죠? 처음 방송이 그렇죠. 아, 네. 딱 보는데 우와 이거 뭐야? 그 수많은 네. 여자들이 나와서 네. 교복도 딱 외색풍이었어. 딱 외색풍. 맞아. 외색풍이었어. 한국에서 안 입는 교복 맞아. 핑크색에 네. 회색깔 교복에 리본 있는 그 와이셔츠 교복도 그 외색풍이었어. 장근석의 과장된 그렇지! It's Showtime! 여기서 나왔죠. 네.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우리 또 뵙네요 여기서. 네. 네. 자주 뵐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프로듀서는 이승기 맞아요. 씨가 맡고 있죠. 아. 이승기 씨는 또 여기서도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방송에 거의 안 나오세요. 뭐야? 바지 사장 집사불체해야지. 약간 좀 방송에 왜 지금 이게 대표 프로듀서로 왜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뭐 내용을 더 이제 알아보자면은 한국의 연습생이 분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눈에 띄는 연습생들이 더 분량을 챙겨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량의 차이는 초반부터 팬의 유익과 순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생이나 해당 연습생들의 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응원하는 한국의 연습생들이 있거든요. 오, 누구죠? 열심히 픽해주고 있는데 누구죠? 박혜윤 연습생이라고 나이는 조금 있어요. 뭐 여기서 나이가 있어요. 이 팀에서 21?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솔직히 이제 비주얼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는 되게 리더로서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성이 되게 좋은 친구인데 솔직히 비주얼 때문에 아이돌로는 조금 데뷔하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돼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방송됐죠? 어제 방송된 6화의 방송에서도 약간 짠한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이런 비판점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나름 커요. 네이버 최근 어제 검색어 2등에서 1등까지도 올랐던 주제예요. 위스플. 위스플은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위스플.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쵸.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네. 위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도 이제 저는 어제 휴가라서 집에서 이제 있는데 위스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뭐 새로 나온 게임기인가라는 생각했는데 전자기기 이런 거 아니면 주식. 위스플. 어디 뭐 건강식품격인가? 뭐 테마전 하나 떴나 보다 생각했는데 주식 얘기 안 돼요. 아 그래요? 하셔 왔어요? 안 돼요. 하여튼 위스플 눌러보니까 프로듀스 48 얘기가 나와서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의혹이 나온 배경에는 CJ와 관련 기획사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에서 출발돼요. 이 출처는 대부분 이제 DC 인사이드의 프로듀스 관련이 이게 다 음모론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냥 하는 썰이야. 네. 재밌자고. 네. 다 DC 갤이나 네. 덕후넷, 네. FM 코리아 네. 이런 데서 가져온 썰입니다. 거기서 다 네. 많이 가져온 거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고 이게 거기서 기자분들도 기사를 많이 발췌하세요. 네,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네. 전해주는 게 어떨까 해서 네. 저희 시각으로. 네. 근데 재밌어요. 저 재밌어요. 지금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네네. 네. 자. 이게 엠넷 자체가 CJ죠. 그쵸. CJ 뭐 어느 계열이에요? 다시잖아요. ENM? CJ는 원래 삼성 계열. 아, 예, 그쵸. 제일 이제 지금은 분리됐죠. 분리 사실상 분리됐는데 네. 사실상 삼성가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이 거대 엔터테인먼트 CJ가 제일 커요. 제가 봤을 때 CJ가 뭐 롯데는 롯데 대형 기획 뭐 이런 기획들 각 대그룹 그냥 대기업마다 그 연예 기획사들이 있긴 한데 솔직히 CJ만한 그 강력한 뭐 머니 파워를 갖고 있고. 자기 자신만의 미디어를 갖고 있고 이런 기업은 없어요. 없죠. 네. 그런 기업이 이제 엠넷이라는 방송 채널도 갖고 있고 그래서 CJ는 또 자기 안에 그 음반사 레이블을 많죠. 소유하고 있어요. 많죠. 그래서 그 안에 CJ 스톤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플래디스 엔터테인먼트, 위웨하 엔터테인먼트, 스타시 엔터테인먼트, WA 엔터테인먼트, MMH 엔터테인먼트, 또 RBW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밀접한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예요? 이거를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CJ는 이제 CJ는 CJ예요. 네, 아시죠? 예. CJ 그 그룹 제일 기획 네, 네. 그 산하에 네. 레이블에 이제 음반사 네. 스톤 뮤직 있어요. 네. 그 다음에 WM, 네. RBW, 네. MNH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CJ 산하에 네 개의 음반 레이블사가 있는 거예요. 아 복잡하다. 네. 이미 좀 많죠. 네. 근데 지금 이 프로듀스 48을 주최하고 있는 기획은 그 플래디스라는 한국의 기획사예요. 네. 플래디스 하면은 애프터스쿨. 그렇죠. 아. 여기는 길쭉길쭉하고 길쭉길쭉한 미녀들을 많이 나이비스 맞아요? 나이비스는 아니에요. 아, 근데 어쨌든 애프터스쿨의 네네. 느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애프터스쿨 느낌 아시잖아요. 네. 유이 네. 주결경 주결경 아 알게 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는 플래디스인데 이 그룹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가 프로듀스 48의 지금 한성수 대표가 이 플래디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지금 이 프로듀스 48의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플래디스는 그 연말에 CJ가 인수합병 추진 중이에요 현재. 그래서 지금 플래디스의 전 대표는 후에 위해화 코리아. 그 위에화 하니까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중국 생각나죠. 중국이죠, 중국. 중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플래디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지사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최대 그리고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중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연예인도 있죠. 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장나라? 장나라나 많죠. 옛날에 장나라고 지금 뭐 추자연 그렇죠. 아, 그런 사람도 있죠. 추자연 씨도 있죠.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중국 진출한 연예인들은 대부분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통해서 섭외가 되고 솔직히 꽂아준다고 하죠. 아.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행 그러니까 다 해주는 업체 사실상. 그래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중국에서 지금 최대의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있어요. 대한민국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그냥 한국에 있는 그냥 또 다른 기업이에요. 그렇죠. 연예 기획사. 네. 근데 위에화가 지금 스타 그 뭐냐 스타쉽을 인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화랑 스타쉽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낸 한중 합작 그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중 합작 걸그룹. 한중 합작 걸그룹이요? 뭐가 있지? 트와이스 JYP고 모르겠는데 우주소녀 아 아까 말했던 네. 그 우주소녀가 여기 있죠. 근데 그 우주소녀 그 두 친구가 또 있었다 그랬죠. 그 두 친구가 중국판 프로듀스에 참여했다 그랬죠. 위에화 통해서 그 다 그거네 자기들 그냥 돌려먹기네. 아 그러니까 정 그 우리가 예,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까먹어도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CJ가 가지고 CJ 이제 MNC 가지고 있죠. 네. CJ가 네. 갖고 있는 음반 계열사들의 회사들과 그 다음에 지금 프로듀스를 기획하고 프로듀스 48의 메인 기획으로 들어가 있는 플래디스라는 엔터테인먼트랑 중국에 있는 위에화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세계의 거대 그룹이 지금 짬짬이를 하고 있다고 솔직히 보고 있는 네티즌들의 그렇죠. 네티셜이죠. 아, 그러니까 너네 가수 홍보하고 너네 가수 만드는 거에 CJ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그쵸.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타쉽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스타쉽은 위에화와 상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회사예요. 근데 겉으로는 매니지먼트 업무 계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위에화가 장악했다는 스타쉽을 그러니까 뭐 돈줄을 뭐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대부분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 자체는 솔직히 포화 상태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워낙 큰 시장이니까 위외화 엔터테인먼트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요게 문제인데 이 제가 아까 말씀 나열해드렸던 이 레이블들, 이 음반사들, 이 엔터테인먼트들이 여기서 나온 연습생들이 대부분 지금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여기, 잡는구나. 네. 지금 처음에 이제 초반에 1등을 했던 1차 선발식이라고 하죠. 순발식. 순위 발표식 때 1등을 하는 연습생은 이가은 연습생인데, 이가은 연습생이 애프터스쿨 출신이에요. 아, 맞아요. 네네. 애프터스쿨이 이제 약간 해체 마지막쯤에 들어갔었죠. 네. 엎어지면서 약간 갈 곳을 잃은 상태에서 나온 이제 연습생 신분으로 나온 건데, 플레디스에서 이제 플레디스 출신이죠. 근데 이제 스토리를 1화 때부터 만들어줬어요. 내가 이제 뭐 갈 곳을 잃었다, 이제 나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즉방송이라고 하죠. 눈물을 많이 그러니까 나는 이 프로듀스 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울어. 나 너무 울어요. 너무 울어. 근데 이 그런 즉 스토리를 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열된 그 레이블에 속한 그 연습생들 위주로 너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팬들은 초반에는 일본 연습생 때문에 열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 위스플 이 조합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위스플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거군요. 그쵸. 위에와 플레디스, 플레디스 스타쉽. 아, 와, 이거 열받을 만하네. 그, 열받을 만해요. 그래서 여기 참가한 연습생 중에 김도아라는 연습생 있어요. 요즘에 이제 도아 콜라라고 해가지고 도카 콜라. 네. 이 친구가 되게 또만한 기획사, 뭐 개인 기획사 같은 그런 데서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예뻐요. 그 친구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도아. 그 소해보다 좀 더 소해 꼴인데 소해보다 더 예쁜 느낌? 그럴 순 없는데. 어, 진짜요. 보시면 알아요. 그 친구인데 우리 소해를? 그 친구가 약간 되게 시크하게 말해요. 아, 프로듀스 공정하지 않다고. 오. 약간, 그리고 약간 내부자들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순발식 하면서 이름을 한번 총명하잖아요. 31위에 랭크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31위 랭크 되면서 얼굴이 약간 썩소로 웃어요. 이렇게 하고 풋 하고 올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자기가 조명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런 순위 받게 된 게 대해서 되게 그냥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뭐 인터뷰를 했었어요. 어, 귀엽네. 괜찮죠? 소외가 낫다. 소외 괜찮아. 어, 우리 소외가 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역린이죠. 맞아. 불공정 경쟁은 못 봐요, 우리. 이 친구가 좀 진짜 그런 게 그 순위 선발식 하기 전까지는 목소리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방송에서 지금 뭐 김수윤 같은 뭐 연습생도 있긴 한데 그전 그 연습생도 이전까지는 한 번도 목소리 한 번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일상이라든지 너무 심해요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근데 너무 편향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주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네네. 네. 지금 순위를 보시면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누가 이길지 다 정해져 있고. 네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누가 변수가 있으니까 계속 밀어주고. 맞아요. 투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최근에 그 어제 방송에서 약간 더 문제가 논란이 더 커졌던 게 있어요. 이제 연습생들의 나이가 이제 많은 연습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권은비 연습생이라고 있어요. 그 연습생은 95년생. 네. 그 요 안에서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네. 이 안에서는. 그쵸. 밖에 안 나온다. 그쵸. 좀 웃기긴 한데 네. 95년생이면은 제 여자친구 나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네. 거기서는 나이가 굉장히 노장에 속하는 나이예요. 네. 네. 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7인인가? 하여튼 상위권에 랭크된 친구인데 이 친구랑 이가은 연습생의 동갑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 솔직히 핫바리라고 하죠? 핫바리 기획사? 아, 좀 떨어지는 기획사? 떨어지는 기획사. 힘이 없는 기획사. 네. 소규모. 네, 그렇죠. 중소기업. 중소기업. 예. 도쏘라고 하죠. 아니,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요 제발. 흑수저. 흑수저 합시다. 흑수저라고 해요? 흑수저 합시다. 거기 순화해서 흑수저 엔터테인먼트. 네. 거기 속해 있는 연습생이고 이가은 연습생은 아까 말했듯이 플레디스. 지금 이 플래티넘? 아, 플래티넘 수저죠. 플래티넘. 이 연습생인데 이가은 연습생의 동갑이에요. 근데 이 권은비 음식 그 연습생은 95년생이라고 옆에 나이를 그 생년월일을 표기해줘요. 네. 근데 이가은 연습생은 1등이 됐는데 이름만 나와요. 아, 이런 디테일이 이거는 그치? 너무 음모론이다. 누가 잡는 거야? 이거 너무 아니, 근데... 아니 나는 그렇다 아니 나는 아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왜? 그치? 아니 다르잖아. 이게 왜 그 사람 방송을 나...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예. 맞잖아.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해줘도 되는데 그 뭐 자막이 실수일 수도 있고. 아, 저는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실수인 거 될 수 없는 게 이거는 미리 녹화한 거니까. 이게 실시간 녹화 방송이 아니라 이게 이미 사전 녹화된 VR 가지고 편집을 하고 이 PD가 어제 안준영 PD라는 사람이 총 기획자인데 이 사람이 방향성을 갖고 어쨌든 만들 거 아니에요 스토리를. 근데 이런 거 이제 나이 표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의견들이 네티즌들이 좀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의심해볼 해봄직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보고는 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동일하게 하면 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실수할 만한 작업은 아니에요. 막 솔직히 오타나 이런 건 날 네. 수는 있어 솔직히. 네.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너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네. 왜냐면은 그전 시즌 101 그전 시즌들은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대요. 다 나이 표기로 했었고 소속사 표기도 했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일부 순위를 보여줬어요. 전부 다 발표는 안 하고. 근데 일부 연습생들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위스플 온라인 이번 주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순위 발표회에서는 그 소속사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아. 근데 그전 주에는 소속사가 계속 표기돼서 나왔었거든요. 아, 이거 약간 논란이 네, 될 만한 네. 논란거리를 사고 있어요. 어그로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잠깐씩 봤던 거 기억하면은 그 연습생들이 어디 소속사인지 다 나오거든요. 밑에 나오죠. 네. 그죠. 그전 시즌 나오죠. 네. 그쵸.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네. 그 기획사에서 어떤 애들을 길러내고 그쵸, 얘네가 그쵸. 힘 있다는 것도 그 기획사에 있어서는 강조니까. 네, 저도 그거 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이네. 약간 무소속인데 잘하네. 대단하네. 그런 느낌. JYP는 믿을만하네. 네. 소민 보면 JYP니까. SM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걸 지워버렸다. 그럼 공정 경쟁이라고 할 수 있지. 그걸 처음에 했으면. 근데 맞아요. 이거를 그동안 해오던 걸 지웠고 이게 또 논란에 맞물려 있으니까.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정말 네. 뇌피셜이 네. 네티즌들의 네. 의견이다. 합리적 네. 의심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정성에 관련돼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쵸. 불편하게 하는 이제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가만히 못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이슈에 대해서 지금 그 프로듀스 48이 굉장히 큰 그 뭐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DC나 이제 커뮤니티에 굉장히 핫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게 또 논란거리가 조금 많아요. 진짜 많아요. 6주 됐는데 왜 이렇게 많아? 6주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일 합작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나라의 사람 그 연습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지금 그 첫 번째 문화 차이. 뭐 문화 차이 당연히 나겠죠. 그렇죠. 두 나라 간 아이돌 산업 구조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취향도 다르고 나라 국민들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이제 초반에 보면은 이제 연습생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연습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노래 말이 다르죠. 일본 네. 연습생들은 제가 봐도 프로페셔널하진 않아요. 약간 직업의 관점보다는 친구의 느낌?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돌은 노래를 잘하는 존재가 아닌 거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애초에 개념이. 싱어라고 보면 안 되는 거 같아요. 프로가 아니야. 약간 그냥 내 주위에서 좀 예쁘고 춤 잘 추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쁘진 않더라도 에너지가 있는 친구. 우리나라 아이돌들은 엄청 프로페셔널하죠. 맞아, 그렇죠. 달라요. 네. 직업으로 볼 수 있어. 그쵸. 우리나라 약간 아티스트의 개념으로 보는 맞아, 거. 난 그 인정해. 우리 BTS 응원합니다.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잘해요. 다 잘해요. BTS뿐만 아니라 뭐 보면은 춤 잘 추고 노래 다 해요. 너무 잘해. 요즘에는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건 당연한 걸로 인식되고 있으니까. 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연기? 연기 이거 편집해주세요. 네. 어쨌든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지금 이게 평가되는 거 보면은 당연히 한국인 트레이너들이 심사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실력적으로 면으로만 보면은 일본 연습생들이 대부분 F로 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쵸. 대부분 연습생들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일본인 연습생 빼고는 전부 다 일본 연습생 F로 배정됐어요. F나 D로. 그래서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평가에 있어서 배윤정 그 트레이너가 일본 연습생들한테 너희는 뽑혔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히냐라고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노래나 이런 실력보다 기쁘게 해주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무섭다. 근데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거? 기쁘게 해준다. 전형적 상품화예요. 성상품, 여성 상품화. 그냥. 근데 그걸 대답을.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내재화했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섭네요. 기쁨 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딱 하려다가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그렇게 봐야겠다. 너무 슬펐어요. 네. 이게 그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오히려 좋은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일본 막 만화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혀를 내도록 얘네 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지금 요즘 여성주의나 페미니즘 얘기 많은데 제 생각에 진짜 페미니즘 제일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일본 빨리 수출돼야 돼. 일본은 너무 와, 거기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안 바뀌어요. 거기 절대 안 바뀌어. 일본은 지금 자민당만 해도 그렇게 그 지랄을 하고 있는데도 안 바뀌는데. 개판이요 개판. 왜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일본 내. 일본 내.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 내 여성분들의 인식 그런 의식이 문제가 있다. 못 갖추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애초에 사실, 네. 애초에 갖출 수가 없는 네. 사회인 것 같아요. 문제 의식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답변을 하는 게 약간 되게 충격 받았어요. 진짜 저도 네.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충격이네요. 그걸 영상으로 보면 더 충격적이죠. 영상으로 보시면 되게 충격이에요. 그걸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거를 와.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거 제가 자기가 이제 심사위원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래나 춤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기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팬들. 네. 그게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분명 남성 팬일 텐데. 다 남성이에요. 이 AKB 48 대부분은 4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와, 일본에 진짜. 이제 그 산업 동력들이었던 사람들. 구역질난다. 리역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보수층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기업 그 진짜 보수 중에서도 보수 약간 진짜 여자들은 뭐 조신하고 막. 그래서 악수회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수회를 하려면은 악수회 가려면 또 그 티켓이 있어야 되죠. 그 앨범 사야 돼. 또 돈이 그 나라의 돼.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아 저는 이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좋은 문화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문화는 아닌데 그냥 그 그 나라의 그거라고 생각 풍토라고 생각 이게 했죠. 진짜 나쁜 게 총선거 그 순위권에 들어야지만 수영복 화보를 수영복 화보? 근데 나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AKB 와 진짜 일본 애들 안 되겠다. 네 다나카 미쿠라는 이제 연습생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번에 참여하러 왔다가 부상 때문에 이제 중도 퇴출한 이제 연생인데 그 연생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나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비키니 화보를 촬영하고 있어요. 와 패도 뒤져야 돼. 근데 일본에서 이게 팔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자기들이 이 여기 출연하고 있는 그 AKB 멤버들이 그 순위권에 들어가는 게 목표겠죠 당연히. 근데 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게 11명 데뷔하는 거죠? 이번에 12명. 12명, 이번에, 12명 네, 그렇죠. 데뷔하면은 뭐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한국인으로만 12명 다 채워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무조건. 프로듀스는 아. 무조건 투표해요. 아 이거 약간 할당제 없네. 네. 할당제가 없어요. 맞아요. 지역 할당제 없고요. 농어촌, 농어촌 대장도 없어요. 지교는 없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스플 논란 그게 네.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 시즌에 한다고 하면은 뭐 기숙 그 각 기획사당 할당량을 줘야 이런 식으로 해야겠는데요. 그래도 뭐 역차별 논란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 차이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일본 정서에 부합하는 스타성만을 갖고 이제 국민 아이돌이 된다는 점이 있죠. 일본은. 그렇죠. 일본이랑 우리랑 좀 많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아마 해화역 그 이상 큰일 나죠. 해화역이 아니고 해화역이 아마 광화문역이 될 수도 있어요. 광화문보다 더 큰 그렇죠. 일이 벌써 네. 벌어날 거야. 아마. 이건 한국 남자들도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쵸. 너무 불편해. 너무 초기잖아. 대놓고 야, 그러니까. 40대, 60대 아저씨들이 10대 애들 손 잡아서 뭐 할 거야? 악수하고 막. 아, 손도 그냥 잡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AKB48이 진짜 문제 많은 그룹. 제가 조사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 되게 충격적인 게 그 여기 있던 그룹 인기 멤버 한 명이 그 축구 선수랑 사귀는 거예요. 근데 안 사귄다고 거짓말 쳤어. 근데 실제로 사귀는 걸 들통이 났어. 사진 찍혀가지고 팬들한테 사죄한다고 머리를 삭발했어. 아, 나 그 봤어. 와, 그거예요. 그게 봤어, 그 봤어. 팀이 팀이에요. 정신병.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와, 그건데 그걸 영상을 올리고. 와. 근데 그 나이가 20대 초반 이런 여성이 연애하고 싶은 건 당연한데. 그렇죠. 이게 옳은 문화인가 선진국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아 일본은 근데 그 어떤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은 진짜 개할 후진국 진짜 너무 심해요. 이거 미개한 네.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조차 지금 여기 있는 한남 세 남조차 네. 저도 완전 한남인데 네. 이 세 명 중에서도 저도 굉장히 보수의 끝에 있고 네. 남들 봤을 때는 진짜 그렇죠. 완전 고리따분한 그 자체인데 제가 봐도 문제 너무 심각해 네. 여기는. 어쨌든 뭐 이렇게 나 길게 얘기하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어쨌든 뭐 문화 차이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AKB48 멤버 발언이 또 문제가 됐어요. 사사라 리노라는 이제 인기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듀스 방송이 엄청 대단 프로라고 해요. 일본과는 온도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대단한 방송이래요 라고 소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됐든 아이들로서 인기 얻을 찬스가 있으면 인기 없는 멤버는 참가하는 편이 좋은 거겠죠. 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인기 없는 멤버는 가서 인기라도 얻어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면 이 AKB는 인기가 없거나 순위권에 계속 못 들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쵸, 얼굴이 팔려야 되니까. 워낙 멤버가 많아. 400몇 명인가 700몇 명이 된대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해요. 졸업? 그러니까 퇴출이죠 사실상. 네.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는 네. 거죠.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번에도 솔직히 대부분 이런 멤버들이 많이 참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48 잘 나가는 멤버가 참가했다는 거예요. 못 나가는 멤버가 못 나가는 멤버가 많이 참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 이 말은 못 나가는 멤버가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죠. 한 거죠. 얼굴을 팔아야 되니까. 아. 근데 뭐 의외로 뭐 미와키 사쿠라 같이 총선거 3위에 들어간 친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중도 하차했지만 이번 총선거 1위야 마치 이주리나 아니면 이제 야부키나코 이런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사람의 말과 다르게 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진출해 있다. 어쨌든 지금 이 AKB48 자체 그룹 자체가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룹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 일본에서는 지금 많이 하향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일본 대중문화를 저해시킨 주범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총선거 시스템, 악수의 시스템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스킨십에 치중되다 보니까 실력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일본 대중문화를 많이 망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 이거 좀 되게 창피한 건데 혼다 히토미 연습생 향한 비난이 굉장히 심해요. 혼다 히토미 굉장히 그 이제 원래 하위권 연습생이었는데 춤을 굉장히 열심히 추고 되게 성실한 모습으로 지금 스토리가 짜여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 내에서. 근데 라이브 방송 인스타 라이브 방송 같은 데서 한국인 이제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악성 댓글을 달고 조롱성 비난을 하고 있다고. 뭐 어떤 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뭐 이런 거. 그쵸. 진짜. 우리나라 이 냄비 근성 문제. 이게 좀 굉장히 이슈가 큰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은 무슨 브이라이브처럼 뭐 연예인들 우리, 나오는 우리나라 앱 어플 있잖아요. 네. 그런 방송을 하다가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끄고 인스타 라이브로 넘어갔대요. 근데 그걸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족주의. 좋아요. 저도 민족주의 가장 발현되는 게 국가대표 스포츠. 네, 스포츠죠. 스포츠. 국가대표. 네, 저도 막 거기서는 와, 씨, 막 국뽕 먹어 그러는데 그 다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이제 인터넷 뉴스 이제 네이버 댓글도 좀 보고 다음 댓글도 보는데 다음 댓글이 진짜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막 일본 기사 나오면은 막 이번에 폭우 많이 왔잖아요. 몇 명 죽었다 이런 댓글 이런 댓글 들어가면은 너네 벌 받은 거야. 뭐 너네는 뭐 싸 그래도 싸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댓글이 많아.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진짜 이미 다 죽었고 옛날 얘기고 뼈가루 없어.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풍진 그리고 왜 그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수 있지. 일본 정치나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 없는데 그걸 왜 그냥 국민에게 개입을 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의 어떤 저는 약간 이상한 냄비근성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예요 이거. 트라우마긴 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고쳐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한 그쵸, 부분이 그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본 국민 개개인한테 우리가 네. 풀어야 되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국가 한일전 할 때 제가 약간 보면서도 아 저건 왜 굳이 걸어놓을까 하는 생각하는 게 그게 있었어요. 뭐 그 충무공 이순신 그 사진을 이렇게 경기장에 플래그로 걸어놓은 거 크게 그거를 굳이 이걸 걸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일본도 이렇게 극우 세력들이 우길승천기 우길승천기 쓰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토르님 같은 과한 보수 토르님보다 더 보수의 끝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시는 것도 아닌가라고. 원래 어딜 가나 훌리건들 예, 극단처럼 이렇게 축구 경기에서 훌리건들은 있잖아요. 막 차 때려 부시고 막 맞아요.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단주의자들이 뭐든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이돌이 뭐가 잘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솔직히 일해봤자 몇 살 안 되는 소녀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 명의 한남준과 프로듀스 48의 뭐라 그러지? 음모론. 네. 음모론도 한번 알아보고 네. 음모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에 네. 대해서 또 알아보고 깔아보고 네. 또 뭐 다양한 또 이게 제가 논란을 이렇게 많이 안 적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이게 방송 번역 문제도 지금 많이 있고 번역이요? 아, 그 일본인들 네. 아무래도 일본인과의 소통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연습생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렇죠. 1어를 막 자주 사용할 줄 아는 연습생이 좀 있긴 몇 명 있긴 한데 대부분은 없어요. 일본 연습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못하고 뭐 아까 미야자키 미호 같은 경우 빼고는 대부분의 연습생들이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예요. 물론 뭐 노력을 해서 배우고 있다지만 대부분 또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맞아요. 만국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로 이렇게 조금씩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일본 여행을 가봤었던 기억을 영어를 자, 일본식으로 하죠. 네. 맞아요. 못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 영어로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죠. 제가 일본 예전에 초등학교 때 홈스테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화다라고 할 거 화다 화다 뭔지 아세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화다? 화 화니까 아마 F일 거고요. 화 화 화다 다 파더 파더 파더 아 파더 아버지 어 아버지예요. 이거 되게 그래 우리가 구라쿠 쓰고 있잖아. 네, 그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일본식이야 일본. 일본은 일본화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기한 거는 중국도 중국화 하는 게 특징이에요. 맞아요. 구가구라. 어. 구가구라. 구가구라. 코가골라. 까르푸도 까르푸라고 안 하죠. 맞아요. 다른 거 가락구가. 그다음에 CD도 광판이라 그래요. 컴퓨터도 컴퓨터라고 안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전내라고 하고. 특이한 나라죠. 한중일이 다 좀 특이해요. 특히 제가 세계를 보면은 몇 명 되진 않아. 중국이 좀 크긴 한데 그쵸. 세 나라가 너무 특이해. 그렇게 붙어있는데 생긴 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너무 세 기가. 맞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죠. 그렇죠.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해. 너무 달라. 너무 너무 다르죠. 세계 비슷한 점은 뭔가... 너무 비슷한데 맞아요. 다른 점은 거의 뭐 다른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맞는데 다른 인종일 정도로 진짜. 그쵸 너무 다른 건 또 다르죠. 같은 문화권인가 하는 생각 들 때도 있고. 근데 이 프로듀스 48 지금 논란부터 이렇게 쭉 한번 우리 토르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희망초님께서는 좀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경쟁 사회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저는 교육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경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다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그냥 선택을 받아야 생존. 되니까 네 적자 생존이고 선택을 받아야만 살아남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내세워야 될 게 있다라고 봤을 때 외향적인 것도 저는 빼놓지 못한다고 생각. 공작새가 자기 꼬리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것도 딱히 좀 슬프지만 딱히 문제가 되는 점이 없지 않나. 그리고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논란이 되기 시작된 거는 이제 최유라 사건 아니 최유라 사건 이제 정유라죠. 최유라 누군가였어요. 나도 라디오 시대 MC죠. 최유라 아, 유라는 맞는데 그래서 최 씨가 맞나? 최순 씨하고 정유라 합쳐졌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정유라 사건이 문제였죠. 부모님도 자기한테는 결국 스펙이었다라는 식으로 글을 그쵸. 올려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위스플 논란 네. 또 결국에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대기업처럼 보여지는 큰 소속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또 자기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되고 11위가 되는 데에 위스플이 모여 있다면 거기에 이미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전 사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또 역으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되는 지점은 있어요. 결국은 다 좋은 기획사들은 좋은 사람 뽑고 자기한테 어떤 가능성 있는 애들 뽑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납득은 돼요, 전. 슬픈 현실인데.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정한 국민 프로듀서라는 그 타이틀을 내걸고서 했다면 진짜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할 수 없겠죠 물론. 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연습생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선한 일단 하는 거라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듀스 48, 48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저는 왜 이걸 안 보냐면 저는 경쟁에 너무 피곤한 사람이에요. 저는 살면서 경쟁을 너무 많이 해왔고 수능도 여러 번 봤고 뭐 학점부터 해서 지금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또 경쟁이잖아요. 자소서 경쟁. 그렇죠. 누군가를 경쟁. 떨어뜨려야 돼요. 예,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면접 볼 때, 면접 스터디 할 때도 제가 아는 정보는 몇 개는 안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어요. 거짓된 정보랑 안 가르쳐주더라도 굳이 알려주지도 않은 정보 이런 것도 있고 저도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TV에서만큼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경쟁하는 게 힘든데 내가 애들까지 경쟁하는 것을 봐야 돼? 그리고 그걸 또 등급 매기고 아 너무 피곤해. 그래서 저는 원래 TV를 안 보지만 이런 걸 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오디션 프로 자체 태동한 게 기회를 잘 평소에 얻지 못하는 그쵸. 그 기획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죠. 빛을 바라지 못하는 우리 허각 같은 경우 뭐 배우 재관공 출신 네, 이런 사람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인데 네. 변질됐어요.는 약간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요. 변질됐다고 좀 마음이 아파요 보면은.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어린 저는 그냥 할 수는 있다고 이 플랫폼 자체는 근데 너무 어려. 네. 거기에서 상처받는 그게 너무 보여 방송에. 아, 그 너무 너무 진짜. 마음 아파요. 네. 너무. 그래 그래봤자 열심히 안 하는 사그 없어요 선생. 우리 스물 뭐 여섯 일곱 살 여덟 살 먹어도 뭔가 경쟁해서 지면은 너무 상처받고. 근데 뭐 방송 PD의 뭐 카메라 분량 편집에 따라서 그냥 이게 인생이 그 솔직히 따지면 재수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잖아. 근데 또 기약이 없잖아 이건. 다음 시험이 없잖아 이거. 근데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도환 연습생 보면서 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박혜윤 연습생이랑 김도환 연습생 보면서 원래 처음에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 원래 오디션 프로 한 번도 안 봤었거든요.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저도 그 뭐냐 희망천님처럼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이거 오디션 프로 자체가 이거는 기회를 주는 프로가 아닌 거라고 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는 그러니까 누군가 키우기 위한 서사일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구조라고 저는 플롯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이번엔 그냥 봤어요. 재밌어서.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어제 방송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불편. 네, 불편해. 이 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얘 실력 있고 잘하는데 방송에서 얘를 안 써주는 게 보여. 근데 이걸 표현하는 연습생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 얘는 그 김도아라는 연습생 그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야. 전 얘기만 들어도 진짜 뭔가 그 표정을 네. 보시면은 되게 씁쓸해요. 자, 네. 그 보면서도 아씨. IOI에서도 전소연이라는 연습생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가 외모가 좀 더 예뻤다면, 자기가 좀 더 섹시한 외모를 가졌다면, 자기가 좀 더 성숙한 외모를 가졌다면 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그 인터뷰 장면이 있어요. 그 친구가 실력이 엄청 뛰어난데 좀 외향적으로 흔히 말하는 얼평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이돌 대 와이 뭐 관상 얘기하면은 내가 아이돌이 될 상이요 이러면은 그게 아닌 약간 그런 외모를 가진 친구였는데 실력이 정말 뛰어나서 결국 원프리티 랩스타에도 출연하게 되는 거였었는데 앨범 냈죠. 네. 잘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우리 토르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합당하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가 딱 든 생각이 너무 한국적이야. 한국을 그냥 만들었어. 맞아요. 소한국. 소한국이야 진짜. 좋아해 그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씁쓸하죠. 자기 세상과 똑같으니까. 네. 경쟁 경쟁 경쟁. 어쨌든 또 막상 처음에 이제 아이돌 네. 소년들이 나와서 해서 발랄하게 좀 얘기를 시작해봤는데 끝이 되게 씁쓸하네요. 네. 저는 이렇게 흘러갔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어 이쁜 친구도 있네요 하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진솔한 진솔하고 네. 진지한 얘기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보를 되게 많이 얻었고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 제일 깊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성취하는 분들 들으면서 오 얘네 막 문장 좀 쓸 줄 아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씁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 남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로듀스 48 이제 마무리 져야 되겠죠? 아, 네, 네. 프로듀스 48 지금 뭐 앞으로 방송이 더 남아 있고요. 뭐 연습생들의 이제 노력의 여하에 따라. PD의 농간질에 따라 아 좋은 네. 정리입니다. 네. 네 바뀌겠지만 뭐 나머지 되는 최후의 까느지 최후의 12명까지 남는 연습생들 최선을 다해서 꿈을 이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한국이랑 거대한 프로듀스 그 101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데뷔조에 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데뷔조 드는 것이 희망 님 오늘 마지막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우리 즐거운 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진지하고 또 뭔가 하나 얻었어요.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고. 그 프로듀스 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프로듀스 얘기가 진짜 제일 좋았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 청년 구락부였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을 늘 응원하는 저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덥고 지칠 때 저희 방송 들으면서 늘 힘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 녹방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쓸 거예요. 네, 저희 탑이 납니다. 그리고 여성 게스트분, 저희가 게스트가 아니라 저희 정식 MC 네. 또 한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네. 저희가 뭐 모든 준비를 해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거의. 네. 중식 제고? 네. 저희 거의 이제 모시니까요. 네. 풀코스로. 제발. 혹시라도 방송 듣고 계신 여성분, 저희를 모르는 여성분이 있고 팟캐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20, 자기가 사회, 한 번만 해도. 사회 초년생이고 20대 초중반 다 좋습니다. 고등학생만 아니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면 나와서 저희 팟캐스트 하면서 저희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네, 메일 주셔도 되고. 아, 우리 연락처 있나요? 연락처 우리 청비디님께서 알아서 수집하시지 않으실까 계정, 이런 거 지메일 계정 다음 방송에 알려드릴게요. 봐주세요. 네, 자, 우리 댓글 남겨주시고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